열리게 해. 오늘인가 봐 서로 마음이 와인해. Tonight is the night. 우린 좀 잘 맞아. 마치 코카와 콜라. This is what you say. 솔직히 너 감추는 법을 몰라. Boy, I like that way. So take me down. 빨리 now now now.